안델슨의 말푸르기스의 첫날 밤 전곡입니다. Auf die Heiden, auf Diese dumpfen Pfaffen Christen, lasst uns Kelb sie überlisten. Teufel, wie sie fabeln, wollen wir sie selbst erschrecken. Mit dem Teufel, den sie fabeln, wollen wir sie selbst erschrecken. Thank you. Lass uns fliehen, lass uns fliehen, lass uns fliehen, lass uns fliehen, lass uns fliehen, lass uns fliehen. 멘델스존의 발푸르기스의 첫날밤 작품 60 전곡을 감상하셨습니다. 괴테의 바탕을 둔 칸타타였는데요. 네,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독창자와 합창단도 필요한 곡이었죠. 이번 벨기에 브뤼셀 공연에서는 독창의 메초소프라노 소피 함젠, 테너 베르너 귀라, 마리톤 요하네스 바이서, 베이스 타렉 나즈미가 노래했고요. 합창에는 콜레기움 보칼레 헨트, 그리고 다비드 아프카미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